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죠.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 이런 식으로. 이거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때는 성구역이 뭘 구하는 데 있다는데. 성당에서 이게 성교, 성선책이 없으니까 이게. 그나마 기초적인 지도의 지식이 없어지고. 한테가 이 여행을 어디부터 시작했죠? 성구별을 시작했죠?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살펴봅시다. 615페이지 원빈님 말. 내 밑에 한편의 여행은 1300년 부활절을 전하여 일주일 동안 즉 4월 8일 성 금요일부터 15일 사이 4월 8일에서 15일 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성 금요일입니다. 성 금요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분명히요. 성 금요일이 뭐하는 날이야? 성 금요일부터 저기 뭐야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때까지 이렇게 조신하게 지내다가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하는 부활절 말하자면 예배 부활절 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금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고난 주간 성 금요일 그렇죠. 성 금요일 고난 주간이요. 이따가 여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이 성 금요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신곡 같은 보전들은 보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보전 클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악이에요. 이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클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음악인데, 하이든,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The Seven Last Words of Our Savior, Savior on the Cross, 십자가의 예수 일곱 말씀이라고 하는 하이든의 소나타곡이 있어요. 이게 왜 내가 이걸 가져왔냐. 이제 단테 신곡이 성 금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성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하이든의 이 작품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 스페인에 있는 어떤 성당에서 하이든이 이제 청탁을 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성 금요일이 뭐냐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매달려 있잖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일곱 마리를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다 해서 아홉 곡으로 돼 있어요. 소나타가 서곡하고 맨 나중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일곡하고 구곡.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게 이제 2곡부터 8곡까지. 근데 스페인의 어떤 성당에서 성 금요일에 사용할 음악을 하이든에게 의뢰했어요.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하이든이 이제 이걸 작곡을 했어. 작곡을 했는데, 이걸 작곡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인트로덕션이 쫙 나가는 거야. 인트로덕션이. 쫙 나가고, 신부님이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구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봅시다. 아니,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이게 두 번째 시간 할 게 아니라. 신부님, 이제, The seven last words of our Savior on the cross. 그 밑에 이제, 이 집에 맺힌 모르테, 운데러스, 엘레저, 암, 프로이치. 그 독일어예요,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일대일 대응되는. 그러니까, 먼저 신부님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 딱 이렇게 말을 해. 이 얘기를 하고, 이 성서의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강론을 조금 간략하게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소나타 첫 번째 이렇게 빵 나가. 그럼 이제 막 이게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이제 좀 이렇게 괴로웠을 거 아니야? 그때 음악이 쫙 나가는 거야. 음악 딱 끝나면 이제 신부님이 두 번째, 오늘 내가 정령, 너희가 정령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4절. 그 다음에 신부님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소나타 두 번째 곡이 쫙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랄까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죠. 약간 그래도 이 양반이 제정신이 있을 때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다섯 번째 맛은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딱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얼스테이크 그러니까 마지막 곡까지 하는 거예요. 저 CD 넣어놨어요. 첫 번째 것만 볼륨을 맥시멈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인트로덕션만 한번 들어봅시다. 인트로덕션만. CD 갖고 왔어. 오늘 들어주세요. 인트로덕션만. 자, 눈을 감고 들어봅시다. 이게 인트로덕션. 이거를 이제 이 내 말 이 성서 여기 4대 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없어요. 누가복음, 마르코복음 이거에서 뽑아놓는데 이 순서가 여기저기서 이제 뽑아서 넣었잖아요. 이 마지막에 아버지 제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긴다 이렇게 있잖아. 이걸로써 다 이루었다 하면 다 이루었다는 것 마저도 잊어버리고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뭐냐? 이제 단체 신곡 이루는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가 뭐냐? 이건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예수 일곱 말씀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보면 돼. 여기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예수도 하나의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야 신의 아들이 처음에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도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일곱 말씀이 하나의 좋은 그 관조와 묵상과 명상의 소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단테 신곡하고도 저 성금요일에 관련된 음악이고 신곡하고도 관계가 있고 시절도 시절이고 해서 이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낮술을 많이 먹어갖고 지난 월요일날 아 48도짜리 공부가죽을 먹었거든요. 다 용서하고 가야 돼, 용서하고. 바보의 저들이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저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정말 그 말이 용서가 안 돼. 왜 저놈들 왜 용서해줘?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십자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용서가 안 돼. 왜 용서해? 그냥 아우 쟤네들 전압 해주세요. 돌대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하고 나무를 가면 내가 개 이름을 박송을 간다. 뭐 이거 세 번째 뭐 엄마 아버지니까 이거는 뭐 따로 호적 바꾸는 게 없습니다. 내 삼삼도 그런데 목마르다 뭐 이런 상대. 어쨌든 난 1번 2번 이거 정말 이 대사들이 너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천국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불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불멸을 향한 단태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건데 불멸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정도. 어떤 게 있지? 첫 번째가 종을 보존함으로써 그렇죠? 에로스 우리가 불멸하고자 하는 욕망 있잖아요? 불멸하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게 이제 에로스인데, 그게 종을 보존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예를, 그죠? 명예로서 에로스. 작품을 남기고,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죠?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 그리고 저, 하는 것, 그 문학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단테의 신곡 같은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명예로서의 불멸, 명예를 통해서 얻는 불멸.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불멸도 불멸이지만 두 번째 불멸이 훨씬 더 값진 거죠. 그리고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아킬레우스, 그냥 아킬레우스가 고향에 돌아와서. 가는 거 길게 살아도 되는데, 물론 직접적인 출발점은 파트로클로스와의 우정이죠. 그 우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아킬레우스가 마지막에 보면 프리아모스와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적인 차원에서의 연결고리를 벗어나서 공적인 위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중요하다고 말했던, 트랜스휴머나이즈라고 하는 거죠. 휴머나이즈, 인간임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아직 신이 되지는 못했지만 인간임을 넘어서는 거. 이게 이제 명예.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서 이렇게 불멸에 이르는 것은 정말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즉 인간적인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쓴 거지. 즉히 인간적인 거죠.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그런데 자기가 가령 아킬레우스처럼 죽을 자기가 죽을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빨리 알면서도 아 내가 나서지 않으면 파트로클러스의 우정도 망가지고 우리 니켄의 연합군이 멸망한 생겼구나 했을 때 이제 종의 보존으로서의 욕망을 싹 끊어내버리고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또 우정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딱 나갈 때 헥토르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건 이제 그 단계 올라가는 게 이제 트랜스포마이즈 되어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인 욕망에 들러붙어 있는 우리 몸뚱아리를 뜯어 올려서 신과 보통의 인간들 사이의 중간 단계로 올라가면 중간계라고 하니까 왠지 얼른 이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고룹이라는 별명 가진 사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룹처럼 생겼어. 근데 어쨌든 중간계로 올라가는 거야. 중간계로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이라고 하는 게 그게 초월이에요. 여러분들 칸트 순수이성비판에 보면은 인간이 초월적이다. 초월한다 이런 말 있어요. 초월적. 초월적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할 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자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내가 있잖아. 얘는 내 안에 있기는 내 나의 주관 안에 있기는 있어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 있는 거야. 나의 주관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벗어나 있다라는 점에서 자기 초월적 존재거든, 인간은. 그게 안 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계기가 말하자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단테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 더 가는 거죠. 영원 불멸한 신의 자리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초월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해. 계속 그 종의 보존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제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니 길가에서 이렇게 쓰는 게 보니까 그 화물판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총기를 휴대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참 대답도 궁하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랜저로 대답하. 저 친구가 그랜저로 대답해.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지! 회사 BMW GC 정도로 해주셔야지. BMW로 대답할 거야? 예. 어? 예. 나가. 한테 신분으로 대답을 해야지. 그게 트랜스 유머나이즈 된 거야. 응? 야, 양아치 새끼야. 나는 한테 신분 여기까지. 내가 이 친구 왜 사라고 하잖아. 이게 하드카바잖아. 여기다가. 이거 지금 새로 된 책 뒤에다 새로 넣어야 돼. 이렇게 가로로 하고 찍어버려야 돼. 꼴통을. 그랬죠? 그래, 난 신곡으로 대답해 주마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읽게 될 게 이제 그,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제 좋은 시대는 다 갔어요. 양아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런 애들이 이제 그랜저로 대답하는 애들이지. 우리는 신곡으로 대답하는 애들. 일리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양장군이잖아. 이런 데다가 막 뭐 숨겨놨어. 그랜저? 야, 새끼 봐라. 죽여본다, 이 자식아. 그, 매트릭스 있잖아. 매트릭스 뒤통수에다 이렇게 꽂잖아. 내 꽂아주고 해. 왜 꽂지 내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다 그랜저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면 살았어. 신곡으로 대답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신곡으로 대답을. 지금 오늘 다, 그 광고판 너무 건물 위에 있으니까 고치지도 못해. 지하철역 같은 데서 팍 지우고. 그때다 니 뽕, 막 이래서. 아, 왜,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보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도 봤어요. 볼 때마다 거슬렸거든. 저런 싸구려 광고를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 놔둔 게 너무 쌍티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이제 신속이 끝나는 날이 되니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치겠더라고. 이 신곡 이거 프린트하고 갖다 붙여놓을까. 자, 봅시다. 자, 지난번에 신곡이 제 2곡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폴로, 아, 제가 일주일 동안 숙제했는데, 아폴로 신에게 뭔가 좀 했어요? 네? 아폴로 신을 불러서 좀 부탁드렸어요? 네? 쥐를 잡는 아폴로 스밍 때부터 시작해 부탁 좀 했습니까? 해야죠. 아폴로 신에게 그런 걸 부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곡의 제 9곡을 보겠습니다. 9곡이 이제 천국편의 제 9곡, 458페이지. 이게 이제 천국편에서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곡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연옥편이든 지옥편이든 천국편이든,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 9곡입니다. 9곡에서 왜 이게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냐, 지난번에 한번 거론했을 텐데요. 9곡의 118행, 즉 462페이지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 체크되어 있죠? 460페이지 118에 그대들 세상이 만드는 그림자의 끝머리가 닿는 이 하늘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 다른 영혼들보다 먼저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대들 세상이 만드는 그림자의 끝머리 이렇게 되면은 지구의 영향이 미치는 한계고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옥편하고 지옥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연옥이나 지옥에는 문이 있습니다. 안쪽 내문이 있잖아요. 입구가, 지옥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게 없어. 뭘 말하느냐, 천국의 입구는 성문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으로, 마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유형의 그 무엇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성, 이제 이 단테 낭대의 그 용어로 말하자면 불타는 신앙심, 그렇죠? 빨간 신앙심으로써 열리는 곳이죠. 천국이. 우선 그래서 제 10곡을 들어갑니다. 10곡을 넘겨보세요. 10곡으로 들어가면 이제 맨 위에 해설 좀 보겠습니다. 단테는 맵지 않은 태양천으로 올라간다. 그곳에는 철학과 신학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던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왕관처럼 둥글게 모여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돈다. 뭐, 얘네들 뭐야? 노래만 있는 것 같다는 옵니다라든지 있었네요. 천국도 괜찮다.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제가 연옥하려고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참다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곡에 딱 나오면, 제 10곡이 나오는데, 천국의 안쪽 문을 열자마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 중세 신학의 대가죠. 스콜라 철학을 만들자고. 생긴 건 좀, 코지구 영감님처럼 생겼어요. 배가 많이 나오고,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귀족 집안의 자녀이기도 했는데, 전혀 귀족스럽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제 사촌 형님 중에 광주 상고 나온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못 봐요, 아주 심하게. 제가 사실 못 봐도 싫어하거든요. 여기님도 노빠가 지금 바로 전화번호 지워버렸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난 상고 나왔으니까 노빠 안 간다. 넌 박사니까 그냥 멋진 거 해라. 난 상고 나왔으니까 노빠 안 간다. 그랬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 나 양아치니까 괜찮아, 형. 지금 제 정신 아닐 겁니다. 광주 상고 나왔는데 제 정신 아닌데. 상고 나와가지고 그 거쳐가는 전형적인 코스 있잖아요. 대학원의 입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간 대학 졸업, 뭐 이런 식으로. 재밌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그 단테, 지금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니 뭐니 이런 사람도 잔뜩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은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단테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앞에서 했었죠. 그 신곡의 아니 천국편에서 제 2곡에서 이미 그런 말을 했어요. 귀담아 듣고 싶어서 작은 쪽배에 앉아 노래하며 나아가는 나이들을 뒤따르고 있는 그대들이여, 넓은 바다로 들어서지 말고 그대들의 해변으로 돌아가시오. 혹시라도 나를 잃고 헤맬 수도 있을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학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독자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 신곡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걸 유념해야 되는데 신곡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옆에 주석이 없는 상태로 읽었겠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저 자네가 그거 마음에 드는 구절 썼나? 저 구절로 마음에 들어 나 무식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 이따 돌려줄 때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옆에 주석도 있고 위에 해설도 있지만 신곡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독자들은 그냥 본문만 읽었지 않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잘 모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12명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술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11곡에는 계속 토마스 아퀴나스가 몇 곡에 걸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우편에 11곡, 12곡, 13곡 뭐 이런 데는 지금 다 단테 나름대로 재정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을 빌려서 단테 나름대로 재정리한 기독교 신학의 교리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13곡, 14곡 이런 데까지 15곡 이런 데로 계속 올라가면서 단테 나름대로 재정리한 기독교 신학에 관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쭉 좀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넘어갑니다. 10분 다 지나서 27곡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27곡 마지막 570페이지에 145행에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운명이 이물을 보물이 있는 쪽으로 돌려 배가 똑바로 달리게 할 것이며 꽃이 핀 뒤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물이 뭐고 보물이 뭐예요? 형님이시 알아요? 이물이 뭐고 보물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몰라도 되지만 이 당시 이 피렌체 사람들은 다 이물이 뭐예요? 뱃머리, 그죠? 그러니까 이물을 고물이 있는 쪽으로 그러면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에요? 이물이 앞에요? 고물이 앞에요? 네? 고물이 앞 아니에요? 그죠? 이물이 뒤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거꾸로 이물이 앞쪽에 있었으니까 이물이 고물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가 앞쪽에 있다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던 것을 이물이 고물이 있는 쪽으로 돌려 배가 똑바로 달리게 할 것이면 배가 거꾸로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운명이 이제 27곡 이 마지막부터 단테가 이제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 다 들었어요. 말씀 다 듣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테가 본격적으로 그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운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명 옆에 폭풍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운명이 라틴어로 포르투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운명이 또는 마침내 기다리던 바람이 불어와 그 말이죠. 배가 똑바로 달리게 할 것이며 꽃이 핀 뒤에 좋은 열매가 맺으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까지의 세상의 움직임과는 다른 방향으로 똑바로 이제부터는 희망을 가지고 포르투나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27곡 마지막에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곡에서 28곡으로 들어가서 28곡부터 이게 이제 천사들이 뭐 나오고 어쩌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보세요. 동굴벽이 있는 거요. 천국의 구조죠. 여기 보면은 달의 하늘, 이게 지옥이 있고 정죄산을 거쳐서 이제 달의 하늘이 있어요. 달의 하늘. 그러면 달의 하늘이 천국에서 이제 2곡부터 5곡까지가 달의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천이 있는데, 수성천이 6곡에서 7곡. 그 다음에 금성천이 제8곡이고, 그 다음에 제9곡이 천국의 안쪽 문이죠. 내문이죠. 그 다음에 태양천, 그게 10곡에서 13곡까지가 태양천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천이 14곡에서 17곡. 화성천. 그 다음에 목성천이 18곡에서 20곡. 그 다음 토성천은 21곡에서 22곡. 그 다음에 항성천, 거기가 23곡에서 27곡. 그리고 원동천이라고 되어 있는 게 28곡에서 30곡입니다. 28곡에서 30곡. 원동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31곡부터 마지막 33곡까지가 지복자들의 장미, 그 다음에 천사들의 아홉 합창대, 하느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이제 30곡부터, 이제 원동천 마지막부터 이제 33곡까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아킬레우스나 안티고네나 니코마코스 윌리아나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공동체에서 명예로운 인간으로 사는 법을 알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불멸의 인간으로 불멸의 신이 되는 법이겠죠. 안티고네와 크레오나 했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자 30곡에 봅니다. 584페이지 30곡. 원동천 천사들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베아트리체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난다. 이제 뭐 베아트리체에 대한 찬사는 제발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가면 아주 몇 개월 정도부터 심한 찬사를 하는데요.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마침내 최고의 하늘 엠피리오로 올라간다. 엠피리오 최고의 하늘 엠피리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울티마 스페라 울티마 페라 최고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빛의 강물 같고 거기에서 생생한 불꽃들이 튀어나온다. 한가운데 빛을 중심으로 천사들과 축복받은 영혼들이 장미꽃 같은 형상으로 둘러싸고 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그 안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복의 장미가 있는 곳으로 이제 단테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이제 최고의 하늘 엠피리오에서 무엇으로 만나게 되느냐? 39행을 봅니다. 39행을 보면,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성룡 군 읽어봐. 우리는 순수한 빛의 하늘로 나왔으니, 사랑으로 가득한 지성의 빛이요, 기쁨으로 가득한 진짜 선의 사랑이며, 온갖 달콤함을 응가하는 기쁨이지요. 여기에서 그대는 천국의 양쪽 무리를 볼 것인데, 하나는 최후의 심판 때 보게 될 모습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순수한 빛의 하늘로 나왔으니 거기 사랑으로 가득한 지성의 빛이요 기쁨으로 가득한 진짜 선의 사랑이며 온갖 달콤함을 능가하는 기쁨이죠. 지성은 지성인데 차가운 지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냐?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냐? 모순되는 게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랑과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지성이요. 기쁨으로 가득한 진짜 선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 그러면 도덕적인 착함, 좋음, 이게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날짤 없이 그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 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착한 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뭘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테면. 지금,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참 이 텍스트들이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칸트 같은 사람은, 근대 철학자 칸트는, 실천 이성기판에서 너의 의지의 주치기, 너는 그 일이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의지의 의무예요. 기쁨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의무일 뿐이야. 이거 근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기쁨으로 가득 찬 진짜 선의 사람이에요. 기쁨은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뭐 아드레날린이라도 나오나? 뭐 아드레날린이 뭐라고 그러지? 그게 도파민이라도 나오나?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은 또한 온갖 육신의 달콤함을 능가하는 거예요. 육신의 달콤함. 착한 일 이제 하세요. 기쁨으로 가득 차 착한 일. 간단해. 공동체의 명예를 위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이 된대요. 명예를 얻어요. 축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뭐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 그 순수하게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찬 선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최고의 하늘 MPO 여기서 우리는 순수한 빛의 하늘로 나오게 됐으니까 너희가 사랑으로 가득한 지성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진짜 선 온갖 달콤함을 능가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정한 초자연의 세계요 신의 자유와 은총이 넘쳐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트랜스 휴머나이즈, 그냥 보통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에서 살짝 벗어난 이 트랜스 휴머나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울티마 스페라잖아요. 최고의 울티마, 최고의 하늘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순수한 영역이죠. 순수한 것. 물질적인 것이 전혀 없는. 네이티케이션, 물질이 없는, 물질적인 것이 없는 상황. 여기 천국에서 뭐 밥 안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부른데. 정인, 알겠어? 넌 그런 경지를 좀 맛볼 필요가 있어. 그제? 어? 그동안 너무 물질적으로 살았잖아. 많이 느껴? 어디 이 보존 읽으면서? 안 느낄 것 같아. 아까 밥 먹는 거 보니까 아주 너무 막 아구하고 있는데. 아니, 빵 먹을 때도 저 사람 빵을 어떤 식으로 먹나? 이게 무슨 말인데. 그래서, 딱 25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넘겨봅시다. 586페이지로 넘어가서 55행을 볼게요. 아니, 52행. 이 하늘을 평안케 하는 사랑은 당신의 불꽃에 초를 준비시키려고.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불도 아니야? 어린애가 두고 가는 초도 불법이라고 끄라고 도는데. 덕수궁 길에서. 이 불법이. 조심해야 돼. 요즘에 아주 변이제 이런 애들만 날. 아, 제가 지난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 혹시나 해서 조갑제닷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조갑제닷컴에서 제가 제 이름 놓고 거기 게시판 좀 검색을 해보니까, 강요이 악질 좌빨이라고 막 이렇게, 조갑제닷컴에서 떠났어. 진중권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언론계에 있는 동문들이 많이 밀어줘서 유명하게 떴는데, 강요는 동국대 나와서 밀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암약하는 좌빨이라고. 좌빨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책 쓰고 보정한 책자는 목록 쫙 나누고 그 중에서 특히 강연의 보정관이 공감한 선은 이게 좌빨 임무소라고 하나둘 하시는 니들이 팔아야 니들이 사서 읽어야지 좌빨 척결하는 분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갑제 거기서. 그래서 그 뒤로, 저기 뭐야, 가끔 검색을 해봐요. 어디 이제 그 좌빨 척결하는 그 사이트, 너무 대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요. 그랬더니 엊그제 네이버에서 어떤 카페에서 또 이렇게 어떤 놈이 써놨어요. 그 조갑제.com에 있는 그 강연 열렬, 암약 좌빨, 쳐다 놓고 거기다 뭐라고 쳤냐면, 이 자식들을 뭐 국가보안법으로 걸면은, 여기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돼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는 그런 뭐 민사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씨 이번에 종합소송 때 황급도 못 받았는지 잘하는 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런 이거 녹음 파일 올리면 그런 애들 들을 거 아니야. 방송하고 해야 되고 방송하고 실제로 저기 지난번에 뭔 얘기 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 결석을 하면은 원래 결석하면 녹음 파일을 들어서 이렇게 유리해. 그래서 공부가 연속이 되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청박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공장소에서 하니까 이게 아직 이제 네 공밖에 안 했잖아요. 앞으로 학교 이제 절반도 안 왔는데 새로까지 어쨌든 이건 저는 올해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못 올려요. 그래서 너무 파이를. 아 근데 그런 애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들이 아니야. 정말 가난한 집에서 못 사는 애들 그런 생각한다고요. 부잣집 애들이 좌빨 타고 하러 다니겠어요? 바빠. 경영 수업하느라 바빠. 나 이지영이가 뭐 좌빨 운동하러 다닌다. 이건 아들이 뭐 나라가 이 좌빨들이 많아져서 걱정이야 이렇게 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걔들은 이제 글로벌 경영하는 거지. 우리나라 좌빨이 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진짜 자본가들은 우파고 좌파고 뭐 아니에요. 진정한 자본가들은 이윤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죠? 회사 사장님들 보면 좌빨 관심 없잖아. 이번에 시 무슨 월드 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토요일 날 회사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뭐라냐. 노무현 서구 소식 내일에 자주 띄워서 뭐 이미지 제거할 거. 조용진한테 문자 왔어. 그랬다고. 토요일 날, C 무슨 월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기 토요일 날 오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오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났어. 이제 외부에 있는데 문자가 왔다니까 그 사람 휴대폰으로 회사 사장 경영진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그 사람 팀장이 또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메인 화면에 노무현 서거 소식을 자주 띄워서 이 사이트에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 드나드는 것을 그 트래픽을 유도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가 왔다니까. 근데 좌파도 우파도 없어. 경영진들은 바빠요. 경영을 하시려고. 그 문자 받은 사람이 아주 심한 오빠하고 막 해가지고. 새끼들 이것마저도 진짜 계속 욕을 계속 하더라고 방송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만나 보면은 실제로 제가 저기 뭐죠 예전에 강면의 고중간의 농산당선 그게 동대에서 여기 나강강대에서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강의할 때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세상 물정 모르는 1학년 학생들이 이 자본주의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느냐 선생님 혹시 이게 인생이 안 풀리니까 불평이 많아요 안 되셨습니다 하긴 그래 걔네들 보면 철학 선생님 인생이 풀려 보이겠어 전혀 돈 받고 싶지 않은 인간이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여기 한국에 대학이 있나 진짜 부잣집 아들들이 한국에 대학이 있나 캐나다 가 계시거나 미국에 계시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일을 안 물고 뭘 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성공 지상주의에 딱 이렇게 물들여 있는 없이 사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좌파 척결하러 다닌다니까.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정말로, 정말로 부자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정말로 그래. 진짜 부자들은 너그러워요. 1년에 한 5, 6억씩 용돈 쓰는 사람들이 너그러워요. 정말 나 그런 사람들 많아봤는데, 내가, 형편이 괜찮으신 분 같은데, 제가 좌파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술만 잘 먹으면 돼. 제가 어디가, 제가 좌파란 말 안 합니다만. 저는 제가 쓰거나 번역한 책 중에 우파에 해당하는 책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 좀 더 매진하려고 노력해요. 성 정치사단 보존일지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고전적이니까 너무 가고. 마피아 결리, 존 로크 다 우파잖아. 근데 왜 나를. 그니까 덕분을 달라고 그랬어. 네이버 가입해가지고. 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제가 하도 그런 이제 글을 해보니까 두 가지 함축이 있는데, 첫째는, 친북 좌파라는 말, 좌파 앞에 친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근데 이게 친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제, 그, 친북 좌파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가진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육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자식들이 친북이다. 그러면 바로 막 이렇게 좀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너무 강하게 각인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주 어린 애들이 20대 중반 이런 애들이 막 좌빨 사냥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평등한 복지국가가 되면 자기가 남들보다도 더 올라갈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밟으면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평등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등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녀석보다도 내가 좀 더 잘났는데 저놈이 나보다 잘나가면 열받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일지도 몰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 세력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존 롤스 말처럼 그 무지의 베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선택하라고 그럴 때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웬만해도 내가 사람 대접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지금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회사 다니면서 멀쩡하게 회사 다니다가 좀 퇴직하고 뭐 한 사람 중에는 노숙자 없어요. 노숙자 중에는 사업하다가 욕심부려서 망한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기회를 잡아서 남을 좀 내누르고 싶고 뭐 남보다 잘난 척하고 싶고 그랜저로 대답하고 싶고 그랜저로 대답하는 놈한테 BMW로 눌러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싫은 거야 평생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보다 못나 보이는 애들이 떠드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싫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 민주주의라는 게 누구나 다 평등하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1인 1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누구나 다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재입뽑기를 해버린 거예요. 상고 나온 애들 뭐 이렇게 짜증나게 보니까 검사하기 싫어. 이번에 한놈 나와. 탁 나오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재입뽑기를 해버린 거예요. 무척이 공평하잖아. 반항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 언젠가 뽑히면 뽑았지. 세상에 선거만 할 필요도 없어. 응? 그러니까 저놈 자격이 있네 없네. 멀쩡하면 돼. 멀쩡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기회가 무지하게 큰 게 멀쩡한 아테네 시민. 자 이번에 행정관 뽑습니다. 멀쩡한 아테네 시민 할 사람 나오세요. 아무나 나와. 딱 이번에 뭐 가요. 됐어. 그럼 된 거야. 예, 자격 시기가 없어요. 그걸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뭐 내가 너보다 좀 더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저는 누가 저한테 저기 그런 해석을 저는 못해요. 저는 일단 저의 생활이 24시간 공개되는 상황을 못 견뎌요. 가령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은 무슨 사적인 전화하면 다 이게 저기 정보사나 안기부 같은 데서 다 도청하죠. 대통령이 전화하니까 그걸 어떻게 문자도 해야 되고 트위터도 해야 되고 할 거 많거든요. 저는 문자 보내야 되는 것 같지. 밥 먹었나? 뭐 이런 거 보내야 되는데 뽕뽕 뭐 이런 거 보내야 되는데 반대는 못해. 나는 그런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자격 없어. 누구나 다 공평하게 기회를, 민주주의라는 거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겠지. 내가 저놈보다 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바로 보이를 크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냐면 귀족주의. 근데 최근 정신의 귀족을 얼마나 대답주죠? 그랜드로 대답하는 애들한테 뭐 신곡을 뭐 신곡으로 입을 막 입에 넣어 신곡 입 벌리는 거 신곡을 어쨌든 울티마 스페라 최고의 하늘로 딱 올라갔을 때 단테는 이제 그 초를 준비시키러 맞이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거기 55행부터 60행까지 이렇게 간략한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자. 이상하죠, 표현이?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베아트리치의 말, 지금 말 지난번에 베르길리우스도 훌륭한 말로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베아트리치. 근데 여기서는 이게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지옥을 거쳐서 연옥을 거쳐서 이제 베아트리치한테 인계할 때까지 베르길리우스가 했던 단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도구는 뭐였냐? 말이었어요. 말. 여기 와서도 베아트리체가 준비를 이제 단테한테 이제 최고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다 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서 간략한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자. 이제 무슨 능력이 필요되냐면 금세 내 능력보다 훨씬 위로 상승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됐죠. 내 능력보다 말이 들어왔는데 능력보다 위로 상승했어.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새롭게 되찾은 시력으로 불탔으니 제 아무리 눈부신 불꽃이라 해도 내 눈이 견디지 못할 것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즉 단테의 능력이 상승하고 눈이 밝아졌죠. 눈이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불꽃 정도는 다 봐버려. 우리가 단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눈이 여기 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편의 제4곡 지금 우리가 읽던 부분 잠깐 접었고요. 제4곡 433페이지 제4곡 마지막 제4곡의 마지막 베아티첼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국의 마지막에 139행을 봅니다. 베아트리체는 사랑의 불꽃으로 가득한 너무나 거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내 시력은 거기에 굴복하여 달아났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편 시작할 때 얘 베아트리체도 못 볼 정도였단 말이에요. 시력이 달 나는 눈을 내리 깔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단테의 시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뭐 단테한테 눈 좀 깔아라 이거 한 것도 아닌데 베아트리체 딱 보자마자 막 눈이 막 깔려버려. 못 깔아. 이렇게 안 했는데도 눈이 깔렸다. 이거 시력이 약해. 4곡은. 그 다음에 22곡을 잠깐 보겠습니다. 22곡. 22곡의 126행.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22곡, 청구편 22곡, 123, 124, 125, 126, 거기. 찾으셨어요? 예. 네. 베아트리체가 말을 꺼냈다. 이제 앞에서는, 지금 청구편 제4곡에서는 베아트리체를 쳐다보기만 해도 단테가 눈이 깔려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베아트리체가 말을 꺼냈다. 그대는 마지막 구원에 가까이 있으니 맑고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말로써 베르길리우스를 말로 이끌어갔는데 이제 계속 최고의 하늘로 올라가서 뭘 좀 하려면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맑고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대는 마지막 구원에 가까이 있으니 마지막 구원은 하느님이거든요. 거기 그 주석이 있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30곡에 딱 보니까 아까 읽던 부분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금세 내 능력보다 훨씬 위로 상승한 것을 깨달았고 새롭게 되찾은 시력으로 불탔으니 제 아무리 눈부신 불꽃이라 해도 내 눈이 견디지 못할 것은 없었다. 베아트리체만 봐도 제 4곡에서는 눈이 깔렸는데 이제는 상태가 약간은 가오가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상태에 대한 가오가 확 올라갑니다. 형님 다 보내줍쇼. 내가 다 죽여버려요. 아무도 없나 하면서 내가 고수요. 아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스쳐도 삼국이야. 이 정도는 내 눈이 견디지 못할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오른쪽에 88행을 봅니다. 이제 눈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제 단태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그렇게 내 눈이 그 빛의 물결을 마시자마자 처음에는 기다랗게 보이던 물결이 묽게 보였다. 지금 이제 막 보이는 거야. 어머, 투시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닌 모습을 벗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듯이 그렇게 꽃들과 불꽃들이 나에게는 커다란 축제로 바뀌었으며 나는 하늘의 두 궁전을 이루는 것 같다. 오, 진정한 왕국의 높은 승리를 나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빛이여. 내가 범대로 말할 힘을 주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그러니까 상태가 그전에는 그냥 저기 왜 꽃이 이렇게 많아요? 왜 불꽃이 저렇게 많아요? 그냥 낱낱이 꽃과 불꽃으로만 봤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그게 커다란 축제로 보이는 거예요. 축제로 보인다는 건 꽃이나 불꽃이 그냥 각자 알아서 흔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직된 하나의 뭔가로 보인다는 거지.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하늘의 두 궁전, 천사들과 축복받은 영혼의 무리를 봤고 그리고 나서 오, 진정한 왕국의 높은 승리를 나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빛이여. 그랬죠. 나에게 보여주신, 그랬죠. 내가 이제 이걸 달리 말하면 나는 진정한 왕국의 높은 승리를 보았도다. 그 얘기죠. 본 거지, 단태가. 하늘을 봤다는 거죠. 여기쯤 오면 이제 단태의 눈이 완전히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1단계가 뭐냐면 일단 라식 수술 중.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서 이제 하느님 만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걸 마련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식을 강남역에도 있고 맞습니다. 요즘에 라식 많이 싸졌어요. 또 나 라식 뽑으라. 본인도 진짜 라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1922곡에서 베아트리체가 얘기했잖아. 맑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이 본다는 거 있잖아. 본다는 거. 플라톤 이데아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에 있는 그, 이거, 이데아라고 하는 말도, 히라고에서는, 번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에이도스. 번다라는. 지난번에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할 때, 오이디푸스가 눈을 찔러버렸죠? 그죠? 모든 사태를 안다며. 눈을 찌르면, 제가 그때 얘기했죠. 히랍 사람들한테 눈을 찢는 산송장이 나타나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는 것을 그렇게 본다. 진리를 본다는 거 이게. 그 모티브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 뭐 그걸 갖다 또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은 100번 듣느니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보는 게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 아니지. 이거는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이 얘기죠. 이거는 시각이 청각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쓰더라.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상원 교수가 서평풍도 앞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다. 시각이 청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헛소리죠. 간접 경험은 100번에 봐야 소용없고 직접 겪어보는 게 낫다. 이 맥락이거든,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탁 밝아진 상태는 31곡으로 들어갑니다. 준비가 됐어. 나시 끝나서 소리 깔 거야. 기다렸습니다. 강사가 소식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7곡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축복받은 영혼들은 새하얀 장미 모양으로 하느님을 애호사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단테가 넋을 잃고 바라보는 동안 베아투체는 자기 자리로 올라가고 베아투체는 여기 와서 자기 자리로 올라가고 성 베르나르두스가 나타난다. 단테는 베아투체에게 감사의 말을 올린 다음 베르나르두스의 권유에 따라 장미 사이에 성모 마리아를 둔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31, 32, 33 여기는 베아트리체가 안내할 수 없고 베르나르두스라는 성인이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37에 보세요. 37, 37에 나는 인간 세상에서 하느님 세상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또한 7엔치에서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왔으니 이게 지금 단테가 하느님 나라로 왔다는 얘기죠. 왔으니 여기까지 단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끈 사람은 베아트리체죠. 왔으니 그래갖고 이제 단테가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온 다음에 이제 단테 오 하고 이제 구경하지 않겠어요? 하는데 52년부터 보세요. 나의 시선은 어느 한 군데에 고정되어 멈추지 않고 천국의 전체 모습을 이미 파악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쓱 보고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단테의 눈이 굉장히 밝아진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에 대해 내 여인에게 질문하기 위해 나는 다시 불붙은 의욕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내가 찾는 것과는 달랐으니 베아트리체를 보리라 믿었는데 영광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 베아트리체는 없고 영광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는 베르나르도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 해설도 없고 각주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베르나르도스인지 모르겠죠. 그걸 전제해야 돼. 영광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 베르나르도스 여기서 등장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었다가 읽어 나가겠습니다.